꼼꼼하게 내려앉은 날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 좋아 젖은 머리 향기 날 가슴 뛰게 해 초콜릿 같은 미소까지 에스프레소 커피 향기가 좋아 깊은 맛이 너와 같아서 가슴속에 숨겨둔 내 맘도 깊어가는데 너 하나만 모르고 있나봐 널 사랑해 I love you baby I love you 너를 좋아해 부끄럽긴 해도 난 두근두근두근 자꾸 두근두근두근 심장이 멈추질 않아 부는 바람이 기분 좋아 네가 속삭여주는 것 같아서 발걸음도 따라 가벼워지나 봐 너만 보면 행복한가 봐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처럼 너를 웃게 만들고 싶어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서서 사랑한다 외치고 싶어 널 사랑해 I love you baby I love you 너를 좋아해 부끄럽긴 해도 난 두근두근두근 자꾸 두근두근두근 심장이 멈추질 않아 Joe